놨던 빨래를 깨고 다 털어내듯 샤워를 하고 마침 걸려온 친구 놈의 술 한잔 약속에 머릿속을 비우러 간다. 온통 네 생각에 걷고 또 걷다 너무 보고 싶어 눈물 흘리다 길거리에 흐르는 어떤 노랫말들이 모두 내 이야기 같아 너와 나의 이야기 이건 가장 흔한 노래야 들어봐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무리 슬퍼도 울면 안 돼 넌 그 흔한 이별처럼 흘려보내면 돼 가장 흔한 노래 가사처럼 모두 사랑 앞에 상처 두성이 아픈 가슴 안고 나를 떠난 너 우리 같이 부르던 흥얼거리던 노래 지금 우리 이야기야 너와 나의 이야기 이건 가장 흔한 노래야 들어봐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무리 슬퍼도 울면 안 돼 너 그 흔한 이별처럼 흘려보내면 돼 가장 흔한 노래 가사 가장 흔한 노래 가사